What would you do if I sang out of tune? Would you stand up and walk out on me? Lend me your ears and I'll sing you a song. I will try not to sing out of key. Yeah. Oh, baby, how do I? Happens all the time, yeah. What do you see when you turn out the light? I can't tell you, but it sure feels like mad. Don't you know I'm gonna make it with my friends? I promised myself I'd get by. Said I'm gonna try it with them.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추억의 텔레비전 외화 시리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마련했는데요. 음악으로 먼저 인사드렸습니다. 케빈은 12살, The Wonder Years 중에서 조 카커가 부르던 테마곡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조금 실수한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추억의 텔레비전 외화 시리즈 첫 번째 순서로 1960년대 미국의 텔레비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텔레비전에서 방송됐던 그런 외화 시리즈 테마곡들을 들려드렸는데 그 어떻게 된 것인지 형 형사 콜롬보의 테마가 빠졌고요. 그리고 드라마 전투의 테마는 다른 곡으로 잘못 방송됐어요. 제슨 가족이라는 애니메이션 주제곡으로 바뀌어서 방송됐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저희가 그 당시에 약간 정신을 어디다가 잠시 놔두고 방송을 했었나 봐요. 자, 용서해 주실 거죠? 다음에 언젠가 형사 콜롬보와 전투의 테마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케빈은 12살. 야, 이거 정말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의 미국을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인데 소년 케빈 그리고 그 가족의 이야기, 케빈의 친구들 이야기를 잘 엮어서 보여준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케빈의 친구 그 삐쩍 마르고 그리고 공부는 참 잘하고 조금은 엉뚱했던 폴 그리고 참 아름답고 케빈에게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었던 위니 그리고 정말 밉살스럽게 굴었었죠. 야, 이런 형도 다 있나 싶었는데 악동형 웨인 전부 잊을 수 없는 캐릭터들입니다. 어른이 된 케빈이 회상을 하면서 나레이션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드라마였죠. 케빈 역의 프레드 세비지가 열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이승환 씨가 이런 당부하셨어요. 제발 그 케빈의 친구 폴 역 조시 사비노가 괴기스러운 가수 마릴린 맨슨이 아니라는 것과 한국 제목에 물음표가 들어가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당부하셨는데 사실 그 조시 사비노가 그 마릴린 맨슨이라는 뭐 소문이 한동안 많이 돌았었죠. 그런데 아마 지금 말고 최윤영의 영화 음악 시절에 그 케빈의 친구 폴이 어떻게 됐는가 추적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폴은요. 케빈은 12살에서도 굉장히 공부 잘하는 그런 역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하버드대에 들어갔다나 변호사가 됐다나 뭐 그렇다고 하죠. 그리고 케빈은 12살이라는 이 제목이요. 제목에 뒤에 꼭 12살? 하고 물음표가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케빈은 12살에 이어서 케빈은 13살도 방영됐었습니다. 자, 추억의 TV 외화 시리즈 1980년대 우리나라 TV에서 방영됐던 드라마들 그 테마곡들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맨손의 마술사, 맥가이버, 그리고 전격 제트 작전, 출동 에어울프의 테마들입니다. 맥가이버는 뭐 유명하죠. 맨손의 마술사 이 별명이 붙은 것은 주변에 있는 사소한 물건들을 활용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 총명함 덕분인데요. 맥가이버는 항상 과학을 이용해서 위기를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친절하게도 원리까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주로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문구로 시작했었죠. 참 외모는 평범했어요. 리차드 딘 앤더슨이 그 맥가이버 역을 맡았는데 이 드라마는 여느 드라마와는 달리 상당히 파장이 큰 드라마였죠. 그의 헤어스타일 가지고 맥가이버 머리라고 해서 뭐 미용실에 갔어도 맥가이버 머리 해주세요 하면 어린이들 전부 그 머리로 커트해줬었고요. 그리고 그가 갖고 다니던 그 빨간색 칼, 이 칼을 우리는 맥가이버 칼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주위에 솜씨 좋은 사람이 있으면 박가이버, 김가이버 뭐 이렇게 뒤에 이름을 다 가이버라고 바꿔서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또 전격 제트 작전, 그 멋진 차 키트 기억하세요? 혼자 작동하고 대화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환상의 인공지능 차. 이 키트와 마이클의 환상적인 콤비를 잊을 수 없는 드라마였는데요. 데이빗 하셀호프가 이 마이클 역을 맡았고요. 그리고 키트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트럭 속에 숨어있다가 범죄가 발생하면 시속 300km의 속도로 출동했었죠. 그 마이클이 자기 그 시계에다 대고 키트 하고 말하던 모습. 그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출동 에어울프는 1984년부터 86년까지 방송이 됐었는데요. 미국 전략 예산국과 CIA에서 10억 달러를 들여서 개발한 특수 작전용 헬리콥터였죠. 에어울프. 주인공인 호크가 이 에어울프를 몰고 악당과 싸우는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내용이었는데 호크 역으로는 장 마이클 빈센트가 연연했었고요. 그 당시에 참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주변에서 서로 싸우기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격 제트 작전의 그 키트와 이 출동 에어울프의 에어울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이야기. 또 하나는 블루썬더와 에어울프 중에서 누가 더 셀까. 뭐 이런 참 논쟁거리도 많았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그럼 음악, 이 새 드라마의 음악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맥가이버 전격 제트 작전 그리고 출동 에어울프의 테마음악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코스비 가족 그리고 비버리 힐스 아이들의 테마곡들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은 정말 참 당시에 책으로도 나오고 그 괴팍한 킹스필드 교수의 매력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빠졌던 그런 드라마였는데, 하버드 법대생들의 이야기죠.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에 비교될 수 있을까요? 여하튼 학코파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당시에 참 인상 깊게 다가왔었습니다. 코스비 가족은 산부인과 의사인 아빠, 허스터블 박사와 변호사 엄마,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 막내 꼬마까지 한 가족의, 흑인 가족의 이야기들을 전해주던 드라마인데, 당시에 참 인상 깊었던 것은 흑인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전면으로 부각된 적도 없었지만 특히 중산층 이상의 어떤 전문가 집단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코스비 가족이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졌었어요. 특히 코스비, 빌 코스비, 아, 아버지 역을 이 장난꾸러기 같은 매력 가득한 빌 코스비가 연기했었는데 본인이 그 유아 교육학 그 박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 역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언제나 명쾌한 해답을 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매주 일요일 아침에 방영했었습니다. 비버리힐스의 아이들은 쌍둥이 남매 브렌다와 브랜든이 미네아폴리스에서 비버리힐스로 이사오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인데 비버리힐스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 그 낯선 문화적인 충격을 처음에는 맨 처음에 이 시리즈 처음에는 담아냈었었죠. 미네아폴리스 하면 미국의 저쪽 그 굉장히 그 중소도시, 그냥 중산층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인데 여기 비버리힐스라고 하면 뭐랄까 우리로 치면 압구정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청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기 강북에 살던 남매가 청담동으로 오니 그 어떤 그 문화적 충격이라는 것은 대단할 수 있겠죠. 여하튼 브렌다 브랜든뿐만이 아니라 스티브, 딜런, 켈리, 안드레아, 도나라는 그 친구들의 캐릭터들도 전부 참 생생했습니다. 브랜든 역의 제이슨 프레슬리와 브렌다 역의 셰넌 도어티의 어떤 인기 폭발의 발판이 된 그런 드라마죠. 새 드라마의 테마곡들을 들어볼까요? 하버드 대학의 공부 벌레들, 코스비 가족, 그리고 비버리힐스 아이들의 테마들입니다. 네,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 페이퍼 트레이스의 테마, 또 코스비 가족, 더 코스비 쇼의 테마, 비벌힐스 아이들, 비벌힐스 90210의 테마곡 들어봤습니다. 이 마지막 곡은 존 데이비스의 음악이었고요. 자, 이번에 준비한 TV 외화는요, 명석한 두뇌와 순발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 수사물들입니다. 블루문 특급과 레밍턴 스틸, 그리고 제시카 추리극장의 테마를 들어볼 텐데요. 블루문 특급은 원제는 문라이팅이었어요. 그 능청스럽고 유머스러운 탐정 데이빗, 또 모델 출신의 메디가 함께 탐정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였죠. 이 두 사람 티격태격 정말 엄청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묘하게 서로에게 끌리는 이 두 사람의 로맨스를 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했죠. 브루스 윌리스, 세빌 세퍼드의 매력이 화면에 가득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로 우리는 브루스 윌리스를 만나게 됐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참 인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모았었고요. 또 테마곡, 알자로가 부르는 그 테마곡도 퍽 인기가 있었어요. 라밍턴 스틸은 일요일 낮에 정확히 12시에 방영했었죠. 저도 점심 먹으면서 늘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얼떨결에 레밍턴 스틸이라는 가공의 인물이 된 사기꾼 피어스 브로스넌과 여자 탐정 로라가 한 팀이 돼서 사건을 해결하는 일종의 이것도 탐정 로맨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어스 브로스넌도 이 레밍턴 스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 알려졌는데 참 능글능글하면서도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아, 블루먼 특급과 마찬가지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어떤 로맨스가 펼쳐지는 이런 것들이 재미의 한 몫을 차지했었습니다. 제시카 추리극장은 12년 동안 제시카 역을 맡은 안젤라 란스베리가 에미상,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했던 것으로 또 유명한데, 평범해 보이는 아줌마가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그 통쾌함에서 우리는 아줌마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곡, 새 드라마의 테마곡을 이어서 들어보죠. 블루먼 탐정 중에서 알제로가 부르는 문라이팅, 또 레밍턴 스틸, 제시카의 추리극장 테마곡입니다.

음악이 있는 영화산책 FM 영화음악.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아니, 저의 로고송인데 새로 만들었는데요. 저는 좋네요. FM 영화음악. 자, 지금 블루먼탄성과 레밍턴 스티브가 제시카의 추리극장 테마곡들을 이어서 들었고, 이어서 FM 영화음악의 로고송까지 들으셨고요. 아, 이번에 또 들을 추억의 외화, TV 외화 시리즈의 테마곡들은요. 뭐라고 할까요? 환상의 세계입니다. 외계인 알프, 미녀와 야수, 그리고 환상 특급인데, 외계인 알프는, 야, 알프 참 매력적이고 귀여웠죠? 저희 권영 씨는, 음악작가 권영 씨는 알프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저도 제 주변에 알프 인형을 나이 40이 다 되도록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당시에 알프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성우 배한성 씨가 그 목소리 연기를 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지구에 홀로 남게 된 외계인 알프와 지구 가족들의 알콩달콩한 이야기들. 이 말썽꾸러기 알프 때문에 사건들도 퍽 많았었죠. 미녀와 야수는 그 터미네이터의 여전사 린다 해밀턴이 일종의 미녀, 그러니까 야수를 사랑하는 여인으로 출연했었죠. 그 터미네이터에서의 그 근육을 감추고 애수어린 그 눈빛으로 정말 드라마를 했었었는데, 야수 빈센트 역의 론 펄만은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 에일리언 4에 출연했던 그 배우입니다. 이 둘의 애절한 사랑이 참 감동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초현실적인 좀 환상적인 그 공간적인 배경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공간을 뛰어넘는 어떤 몽환적인 기분을 느끼게 했었어요. 또 환상특급,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랬었죠. 판타지와 SF, 미스터리가 결합된 TV 시리즈였는데, 일상 속에 숨겨진 환상 그리고 공포를 꺼내보는 그 재미가 대단했었어요. 아주 독특했고요. 1959년에 사실 처음 만들어졌는데 1985년도에 다시 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이 1985년도의 TV 시리즈고요. 자, 그러면 이 드라마의 테마 음악들을 들어볼까요? 외계인 알프, 그리고 미녀와 야수, 환상 특급, The Twilight Zone 테마 음악 이어서 들어봅니다. 외계인 알프, 미녀와 야수, 그리고 환상특급의 테마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추억의 TV 외화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80년대에 우리나라 TV에서 방영된 외화들의 주제음악들을 쭉 들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A특공대도 혹시 기억하세요? 월남전에서 활약했던 그 특공대들을 펼치는 이야기를 드라마로 담은 한니발 대령을 주축으로 해서 멋쟁이, 마초맨 머독, 또 고소공포증 환자 BA 이렇게 네 명의 멤버들이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을 펼쳤던 그런 드라마였죠. 머나먼 정글도 그렇게 어떤 전쟁이라는 배경에서 멤버들의 어떤 매력과 캐릭터가 빛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롤링스톤즈의 주제가 페인트 플라이크로 아주 인상 깊은 TV 시리즈였죠. 원제는 투어 오브 듀티였어요. 머나먼 정글. 1987년부터 1990년 사이에 TV에서 방영이 됐었는데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라는 점이 좀 특이했습니다. 보통 영화에서는 이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많이 삼고 있지만 드라마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시리즈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 특히 베트남전이라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화 외에 드라마에서 꾸준히 보여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요. 머나먼 정글 같은 경우는 어떤 전쟁의 스펙타클이라든지 전쟁 내부로 깊숙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 처한 등장인물의 심리를 좀 밀도 있게 그린 그런 드라마였죠. 잘생긴 골드만 중이, 또 파워풀하고 노련한 앤더슨 중사, 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맥케이 중이, 이들이 어떤 독특한 캐릭터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오래 지나니까 아무래도 이 팬티 플라이크라는 이 주제가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돌고요. 솔직히 말해서 드라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등장인물들의 얼굴들만 이렇게 좀 뭐랄까 산발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지만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잊을 수가 없죠. V요. V. 그 파충류 외계인이 나왔던 이 드라마는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지구 정복을 꿈꾸는 파충류 외계인이 정체가 밝혀지는 장면이 아무래도 가장 충격적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얼굴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파충류의 피부가 드러났을 때의 쇼킹함, 또 그 외계인 다이아나, 그 카리스마 넘치는 아름다운 다이아나가 하얀 쥐를 꺼내서 꿀꺽 먹던 그 장면, 그 장면은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온통 V 얘기로 그 당시엔 떠들썩했죠. 아마 주말 토요일에 오후쯤에 방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 V가 방영되던 그때는요. 토요일 주말에 친구들 안 만났습니다. 절대로 밖에 안 나가고 모두 집안에 모여서 TV를 봤었는데 주인공 도노반과 줄리엣도 기억나고요. 또 외계인 하면 다이아나. 그 차가운 아름다움, 그 강하면서도 뭔가 뭐 그 끌리지 않을 수 없는 그 매력, 또 리디아도 기억이 나고요. 찰스도 생각이 나고, 아 외계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 엘리자베스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V 이후에 친구들 사이에 굉장히 장난들을 많이 쳤던 기억도 나요. 당시 문방구에서 이렇게 쥐 모형, 무슨 파충류 모형 같은 것들을 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고 와서 반에서 그러면 이렇게 꿀꺽꿀꺽 먹는 신용도 했었고요. 또 막 친구들 사이에 피부 껍질 벗기는 흉내도 내면서 여하튼 당시에 그 부위가 몰고 온 파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외계인이 파충류라는 그런 설정을 누가 하기 시작을 했는지 사실 외계인 하면 지금은 외계인의 모습도 여러 가지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외계인 하면 그전에는 뭐 주로 문어 같은 것들 또 ET의 영향을 받아서 주로 이렇게 머리가 좀 맨들맨들한 경우들을 이렇게 많이 설정을 했었는데 이 부위에 있어서 파충류는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외계인의 그 범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고 특히 이 외계인 파충류 외계인과 지구인 사이에서의 어떤 사랑 그 사랑의 결과로 태어났던 그 뭐랄까요 중간계적인 인물들의 그 운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했던 그 기억이 아주 새롭네요. 그 지구인 여자가 외계인을 출산하던 그 장면 전 그 장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 추억의 외화 시리즈 음악 계속해서 듣습니다. 에이트 공대 머나먼 정글 중에서 롤링스톤스가 부르는 페인트 블랙 그리고 V의 테마. In 1972, a crack commando unit was sent to prison by a military court for a crime they didn't commit. These men promptly escaped from a maximum security stockade to the Los Angeles underground. Today, still wanted by the government, they survive as soldiers of fortune. If you have a problem, if no one else can help, and if you can find them, maybe you can hire the A-Team. 네, A특공대의 테마, 또 머나먼 정글 중에서 롤링스톤즈가 부른 페인트 블랙, 또 V의 테마 음악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FM 영화음악 추억의 외화 TV 드라마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의 마지막 곡은요. 천사들의 합창의 테마곡입니다. 멕시코 드라마죠. 어린이용 외화 시리즈 중에 한 편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들이 보는 저녁 시간대 6시 시간대에 방영했습니다. 하지만 참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아주 감동시킨 추억의 외화죠. 특히 그 히메나 선생님이요. 아름답고 친절한 이 히메나 선생님은 당시의 모든 남자들의 이상형이었다고 하죠. 또 아주 참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캐릭터들이 많았는데 흑인 학생 시릴로 그리고 시릴로가 짝사랑하는 얄미운 여학생 마리아 호아키나 포동포동하게 살찐 하이메 늘 낭만적이야 라는 말을 했던 라우라 그리고 개구쟁이 마리오 이렇게 상당히 개성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다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랑 일상은 마치 어른들의 축소판 같도 같았었죠. 주로 TV에서 방영되는 것이 미국 외화였기 때문에 처음에 이 멕시코 드라마를 봤을 때는 조금 낯설게도 느껴졌지만 곧 이 드라마는 아주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쾌감을 선사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얄미운 여학생 마리아 미워하시던 분들 많을 텐데 그 마리아가 지금은 애기 엄마가 됐을 정도로 이제는 이 주인공들은 모두 다 성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천사들의 합창의 주제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주 일요일은요, 전파입니다. 예, 전파 방송이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라디오 켰다가 이거 뭐야 하면서 깜짝 놀라시지 마시고 라디오 끄고 주무세요. 자, 그러면 천사들의 합창의 주제곡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Carousel, un carousel de niños, un carousel de amor, un carousel de ternura, un carousel de ilusión. Un carrusel de ternura, un carrusel de ilusión. Un carrusel.